5월 11일 수요일 보배로운 믿음 위에 주님의 성품 더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에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에 의해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립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정욕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의인은 오직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위에 더할 덕목. 성도의 믿음은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삶에 실천할 능력인 덕을 갖춰야 합니다. 덕은 지식을 통해 분별력과 통찰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성도는 절제하되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으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형제 우애로 나아가야 합니다. 형제 우애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희생하며 용서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만약 이런 삶의 열매가 없이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시간이 흘러도 모습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네. 묵상 에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부와 친구 목사 부부가 모처럼 여름휴가를 떠났을 때의 일이다. 삼척에 어느 장로님이 지어둔 집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머물 계획이었다. 월요일 저녁에 도착했는데 이튿날 오후쯤 전화가 왔다. 친구 교회 장로님의 장모께서 소천하셨다는 것이었다. 순간 고민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례인이 당연히 가봐야 하는 게 아닌가? 더구나 장로님 가정의 장례다. 그것도 수석 장로님이다. 가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는가? 한편으론 미안하지만 오랜만에 얻은 휴가이니 가지 말자는 생각도 들었다. 두 가정이 차 한 대로 왔기에 움직이게 되면 두 가정 모두 가야 할 처지였다. 갔다가 다시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장례 예배가 아닌 문상만 하면 되니 부목사가 가도 되지 않겠는가? 장로님 본인 장례도 아니지 않은가? 장로님 가정의 일이라 가야 한다면 목사가 차별한다고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사실 내적 갈등이 심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이런 때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까?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가자라는 것이었다. 수요일 오후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삼척에서 출발했다. 예부터 어른들은 좋은 일보다 굳은 일에 함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가 되는 것이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 아니겠는가? 김병태의 관점. 한절 묵상. 성도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더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하되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절제를 위해 인내가, 인내에는 경건, 곧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타인을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제가 주님의 의에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더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